When you know the notes to sing, you can sing most anything. A doe, a deer, a female deer, hoo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Sound of Music 중에서 도레미송으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아니 이 노래를 첫 곡으로 트니까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진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행당동의 홍승구 씨, 서울 미아 7동의 임혜경 씨, 강남구 논현동의 박선웅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봄 기운 느끼셨겠죠? 아마 봄은 깊은 계곡에서부터 찾아오지 않을까요? 영화 Where the Lilies Bloom 중에서 됐습니다. 얼스크럭스 리뷰의 노래입니다. Where the Lilies Bloom. 아버지를 잃고 산골에 살고 있는 내 남매의 얘기를 그린 영화죠. 영화 Where the Lilies Bloom 중에서 Where the Lilies Bloom, 얼스크록스 리뷰의 노래였습니다.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oxen are waiting at the end of my ride. Move 'em on, hit 'em up, hit 'em up, move 'em on, hit 'em up, rawhide. Cut 'em out, ride 'em in, cut 'em out, cut 'em out, ride 'em in raw. Keep moving, moving, moving, though they're disapproving. Keep them doggies moving right. Don't try to understand them, just rope them, throw and brand them. Soon we'll be living high and wide. My heart's calculating, my true love will be waiting. Be waiting at the end of my ride. Move 'em on, hit 'em up, hit 'em up, move 'em on, hit 'em up, raw high. Cut 'em out, ride 'em in, cut 'em out, ride 'em in, raw home.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진 않을 거예요. 1960년대 국내에서도 인기리 방송됐던 쓰리스물 로하이드의 타이틀 뮤직 겸 주제가 로하이드였습니다. 프랭키 레인이 불러드렸고요. 저도 이 노래를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영화 브루스 브라더스 중에 삽입된 곡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쓰리스물은 미국 NBC TV에서 1950년대 말부터 7년간 방송했었습니다. 수천 마리 말을 끌고 텍사스에서부터 캔자스까지 그렇게 여행하는 카우보이들의 얘기를 그린 로하이드는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서부극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붐은 한 명의 스타를 탄생시켰죠. 194cm의 훤칠한 키, 미남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얼굴, 서부극에 기막히게 잘 어울리는 카우보이,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이 로하이드 덕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토록 원하던 연기자의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서부극 한 편을 준비합니다. 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일본 영화 요진보를 조금 새롭게 개작한 작품이었죠. 말을 잘 타고 말수가 적은 무뚝뚝한 사나이, 통도 크고 씀씀이도 대범한 중년의 남자. 이런 이미지의 주인공을 찾던 레오네 감독은 헨리 폰다, 로버트 미첨 이런 당대 스타를 뒤로하고 로하이드에서 강한 연기를 보여줬던 신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지목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그 유명한 황야의 무법자였죠. 뉴멕시코의 국경에 위치한 산 미겔. 이 마을에는 로호 일가와 모라리스 집안의 싸움이 그칠 줄은 모릅니다. 이곳에 망토를 걸치고 시가를 지근지근 씹으면서 나타난 방문객 총잡이. 그는 두 집안 싸움에 마을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분노하죠. 그리고 서서히 마을의 무법자들을 파멸시켜 나갑니다. 20만 달러로 제작된 황야의 무법자는 유럽에서만 700만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그때 이탈리안 서부극, 그러니까 마카로니 웨스턴의 선구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그 뒤에 레오네 감독과 이스트우드는 석양의 건맨, 또 속석양의 건맨, 우리나라 극장에서 개봉됐을 때는 석양의 돌아오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큰 히트를 기록했고요. 하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을 탄 이스트우드가 등장할 때 그때마다 흐르던 멜로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황야의 무법자의 타이틀, 우리는 방랑의 휘파람으로 잘 알고 있죠. 이 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영화 황야의 무법자의 타이틀, 방랑의 휘파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나의 이마에는 서부극의 상흔이 새겨져 있다. 이런 클린트 이스트우드 자신의 말처럼 핏줄이 드러날 것 같은 그의 이마를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냉정한 그리고 무서운 하지만 남성적인 그런 매력들을 느끼게 되죠. 영화 속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 속에서 상대와 대면하죠. 그래서 그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화면 가득 흐릅니다. 그러다가 빠른 속도로 총을 꺼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총잡이. 이처럼 이스트우드가 창조해낸 이 독특한 서스펜스. 우리는 그의 영화를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되죠. 이런 영화 속의 모습은요. 실제의 이스트우드와 거의 똑같다고 하네요. 아주 철저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그는 자기 감정 표출을 상당히 억제하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죠. 이런 그의 성격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 뒤에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라고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군 복무 시절부터입니다. 키가 컸던 그에게 어느 날 배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신인 배우는 별 빛을 보지 못합니다. 7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해서 나름대로 열연을 하긴 했지만 그의 이름은 자막에도 나오지 않았고 또 나중에는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죠. 그 시절에 모든 생활은 그보다 2년 연상인 아내 마가렛 존슨이 모두 감당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 먹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부끄러웠던 이스트우드는 하지만 그동안 계속 갈고 닦은 연기 실력으로 마침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탈리아 영화계에서 크게 성공하자 헐리우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리차드 버튼과 독수리 요새, Where Eagles Dare라는 전쟁 영화에서 함께 공연하기도 하고요. Coogan's Bluff, 그리고 서부의 기부인 Paint Your Wagon 같은 일련의 서부계 잇따라 출연하게 되죠. 서부의 기부인 Paint Your Wagon은 뮤지컬 형식을 빌린 웨스턴 무비인데요. 여기서 리마빈과 함께 공연했죠. 영화 속에서 리마빈이 직접 부른 곡 한 곡 듣겠습니다. Wandering Star. take you prisoner and the plains can bake you dry. Snow can burn your eyes, but only people make you cry. Home is made for coming from, for dreams of going to, which with any luck will never come true. Goodbye forever, it's time for me to go. I was born under a wandering star. A wandering, wandering star. What can make you prisoner and the plains can make you dry? Snow can burn your eyes, but only people make you cry. Home is made for coming from, for dreams of going to, which with any luck will never come true. To heaven, tie me to a tree, or I'll begin to roam, and soon you'll know where I will be. I was born under a wandering star. 건조하고 거칠게 생긴 얼굴과 낮은 목소리, 얼굴과 무척 잘 어울리는 음성이네요. 리 마빈이 부른 Wandering Star, 영화 Paint Your Wagon, 서부의 기부인 중에서 들었습니다. 70년대로 접어들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새롭게 연기 변신을 가져옵니다. 서부극 장르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 액션물, 형사극에 등장한 것이죠. 더티 해리, 그리고 돈 시겔 감독과의 만남. 이것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황야의 무법자에 이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확실한 머니메이크 스타, 최고의 흥행 스타로 만들어놓습니다. 일반 시민이 빌딩 옥상에서 무차별 총격을 당합니다. 범인은 10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또 다른 시민을 희생시키겠다고 협박하죠. 샌프란시스코 시경의 민원 형사 해리는 과감하게 범인과 맞서서 수사를 벌입니다. 해리가 즐겨 쓰던 총 매그넘 폴스와 그 화려한 액션 장면도 이 영화의 특징이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그늘지고 오히려 무법자 같은 성격을 지닌 그 강한 해리 형사의 성격이었죠. 무척 강한 매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더티 해리 시리즈는 지금껏 다섯 편까지 시작됐고 또 만들어질 때마다 큰 흥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티 해리 시리즈 중에서 한 편이죠. 매그넘 폴스의 메인 타이틀 됐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매그넘 폴스의 메인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제 꽤 큰 돈을 번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감독으로서의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봅니다. 첫 연출 작품이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Play Misty For Me였죠. 조 헤임스가 지은 같은 제목의 미스테리 소설을 읽고는 그는 감명을 받고 스스로 메가폰을 쥐었는데요. 결과는 높은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기 DJ 데이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한 여성 청취자로부터 미스티라는 곡을 틀어달라는 전화를 계속 매일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여성을 만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는 데이브.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이블린, 제시카 월터는 데이브의 가정부를 살해하고 약혼자까지 납치하는 잔인한 질투극을 벌입니다. 데이브가 약혼자를 찾아서 이블린의 집에 갔을 때 커튼 뒤에 숨어있는 그녀가 비수를 꺼내들고 덤비는 장면. 정말 등이 오싹해질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죠. 이 영화는 하룻밤에 애인이라고 여겼던 여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이런 설정 때문에 뒤에 만들어진 영화 마이클 더글러스 주연의 위험한 정사와 곧잘 비교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가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무대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외딴 시골이라는 점입니다. 차가 없으면 물건조차 사러 갈 수 없는 시골. 거기다가 주인공의 집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습격이라도 당한다면 거의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이런 설정이 이 작품을 일단 공포영화로 만들어버리죠.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중에서 됐습니다.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오늘은 만홍의 샘에서 하모니카를 불었던 투츠 틸레만의 연주로 들어보죠. 유럽적인 재즈로 이름난 사람이죠. 투츠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신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영화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손만 대면 달러 박스가 되었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정생활은 80년대 들어서 위기를 맞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마가렛과 헤어진 것이죠. 그 뒷배경에는 1976년부터 함께 공연해온 산드라 록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발의 삐썩 마른 몸매의 산드라 록은 이스트우드보다 20년이나 연하의 여성이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여인과의 사랑을 떳떳이 공개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별거 중이던 산드라 록의 남편 그리고 아이가 찾아오는 바람에 두 사람의 결혼은 유보됐었죠. 또 하나, 이스트우드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의 정치적 활동입니다.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영화인일 뿐이다. 영화를 통해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의 철학을 설명했으며 인생관을 연출했다. 이 모든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언젠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과 부지런한 생활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86년 4월부터 2년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캘리포니아주 카멜시의 시장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영화 제작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흑인 재즈 연주가 찰리 파커 일대기를 영화로 옮긴 버드, 찰리 파커의 별명이죠. 이 버드를 감독해서 깐느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또 존 휴스턴 감독을 모델로 해서 영화계 얘기를 담은 화이트 헌터 블랙 하트 그리고 기존 액션물에 핑크빛 사랑을 첨가한 영화 핑크 캐딜락 등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 핑크 캐딜락에 삽입된 마이클 마틴 머피의 노래입니다. Never Giving Up on Love. I can feel the teardrop in my eye. One last kiss, my darling. Remember me kind. And always bear in mind, someday we may meet again. I die. We will come together and we'll know right away. Love will ring and ring and ring like bells in the sky. Goodbye. Thank you. 캐들락 중에서 Never Giving Up on Love, 마이클 마틴 머피의 노래였습니다. 90년대를 맞으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인 60줄에 들어선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지만 영화에 대한 열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찰리 신과 함께 등장한 영화 루키, 후계자. 이 영화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했었죠. 이 영화에서 노익장을 과시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최근 서부극 한 편으로 골든글러브 감독상을 수상합니다. 한때 마카로니 웨스턴의 전설을 만들어냈던 그가 옛 컴비였던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전에 바치는 영화 용서할 수 없는 자, Unforgiven. 이것이 바로 그 영화죠. 지난 시절에는 범죄자를 추적하던 인간 사냥꾼이었던 윌리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제는 여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는 희망 속에서 농부가 되지만 주위에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악한 성격의 보안관 진 해크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인생을 알만한 나이에 접어든 내 사나이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적대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스트우드는 현대사회에 난무하는 폭력의 비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무표정의 텁텁하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언제든지 어떤 행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감추어진 폭발력.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어제이자 오늘입니다. 그가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흐르는 세월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거듭하는 그의 또 다른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영화 속에서 자신이 직접 노래까지 부른 영화 Any Which Way You Can, 이 영화 중에서 듣습니다. Bears to You. 그런데 혼자서 부른 것은 아니고요. 그 유명한 흑인 맹인 가수 레이 찰스와 함께 불렀죠. 들어보시죠. When Uncle Sam called us up, we hit that eastern sand. Fought like hell for three long years in that South Asian land. We met a few foreign ladies. Mm-hmm. We drank a lot of lukewarm beer. I remember. But tonight in this old Tucson bar, you know what? It's so damn good to see you here. Here's to you, old amigo, for all the good times. Now here's to all the women that we've been through. Let's set them up, my compadre. Bar stool to bar stool, shoulder to shoulder. All right, beers to you. Ray, you remember back in Phoenix when we walked into that fight? Uh-huh. We whipped them local boys. Oh, didn't we? Then we bought them drinks all night. And when my loving wife left for points unknown, you were there to fill my glass. And it proved to me a woman's love can fade, but the taste of course and a good friend always last. Huh? Here's to you, old amigo, for all the good times. And here's to all the women that we've been through. Let's set them up, my barstool. Shoulder to shoulder. All right, now, beers to you. Hey, Ray, let's have one more. All right, Clint, it's my turn to buy. In that case, let's have two. I just remembered I got a date. Two barstools down. You mean that little redhead? Mm-hmm. Beers to you, old amigo, for all the good times. And here's to all the women that we've been through. Let's set them up, my compadre. Barstools to barstools. Shoulder to shoulder. All right. Beers to you. Beers to you. Uh-huh. Beers to you. Glad to see you, man. Beers to you. 영화 Any Which Way You Can 중에서 레이 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한 시간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로 함께 꾸며봤는데요. 전주 덕진구의 이영효 씨, 대전 대흥 삼동의 박지훈 씨, 남원군 삼동면에서 소영담 씨, 잘 들으셨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네요. 영화 마네킹 중에서 냈습니다. Nothing gonna stop us now. 서울 마포구 아현이동의 정윤경씨. 마지막 곡 잘 들으셨죠? 영화 마네킹 중에서 Nothing Gonna Stop Us Now, 스타쉽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